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려요. 김상균입니다. 퇴근을 하고 어느 날 집을 가는데요. 갑자기 음주 단속을 하는 겁니다. 유흥과 향락이 가득한 이 홍대 주변이다 보니까 이런 음주 단속이 자주 이뤄지는 편인데요. 뭐 설마 하는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앞에서 단속하고 있는 경찰자의 이 불빛만 봤는데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술 마신 것도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자 한번 후 불어주세요 해서 단속에 응하고 아무 이상 없음이 확인돼서 그곳을 벗어났더니 그제서야 아휴 하면서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 다들 많으시죠?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순찰자만 보면은 가슴이 콩닥콩닥. 그쵸? 이런 기습 단속. 만약에 내 신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습 점검하신다면 생각만 해도 긴장이 되죠. 사실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습 단속을 하시더라도 자신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해야 되는데 음주 단속에는 자신 있지만 하나님의 신앙 단속에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한번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로 바로 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목요일 생방송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에요. 짧은 찬양이에요.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프레이즈가 부릅니다. 나는 믿음으로.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하죠. 왠지 막 검사할 것 같은. 근데 항상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어쩌면 그게 신앙의 점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을 통해서든 저희 방송에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이나 찬양, 기도, 간증 어떤 세미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양심에 성령님이 또 역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데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자고요. 8266님, 신앙단 속에 콩닥콩닥하는 제가 돼야겠네요 하셨습니다. 너무 콩닥콩닥거리는 병거리니까 평안함 가운데, 예, 그게 더 좋은 은혜인 것 같아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한 시간 동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방송이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사연을 나눠주시면 간헐적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입니다.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제 비가 좀 많이 내릴 줄 알았더니 거의 비가 왔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쳐다봤더니 어휴, 안개인가요? 구름인가요? 미세먼지인가요? 멀리 있는 건물이 정말 흐릿하게 뿌옇게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지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엄지님, 부천의 66번 버스 기사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행복한 오후 되세요. 보내주셨는데 지금 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가 봅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 기다리고 찬양도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세요. 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방송을 좀 오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학기, 2학기가 이제 8월 말이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 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저희 극동방송 극동 아트홀에서 하나교회 장혜영 사모님을 모시고 열리는 엄마 마음 키우기라는 자녀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동안 뭐 주교양 양육법으로 많이 강의를 하셨죠.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저자신데 새로운 책도 내셨지만 엄마의 마음을 키워야지만 아이의 인생 크기가 커진다라는 그런 또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녀와 함께 오셔도 되는 세미나니까 자녀의 손을 이끌고 꼭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특별히 또 휴가철이니까 어떠세요? 좀 시간이 되시면 어머니, 아버지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녀교육 세미나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니까 한 9시 40분까지 와야지 생각하시고 신청하십시오. 저희 상수동,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자녀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란 이름으로 열리는데요. 지금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자녀라고 쓰시고 성함, 교회, 참석 인원 남겨주시면 신청 완료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참여 기다릴게요. 샵 1069 카톡 무료 문자로 자녀 쓰시고요. 그리고 성함과 여러분의 출석 교회 그리고 참석 인원 남겨주시면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극동 아톨에서 열리는 엄마 마음 키우기 자녀교육 세미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송 전해드리고요. 광고까지 함께 하실게요. 서현실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박희봉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내 영혼

다시 복음 앞에. 썸머 썸머 썸머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썸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 신청 문자도 보내주시고 기도 제목 또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눠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이런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복음 마차를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에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를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예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들이고요.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종은 목사님의 저서 열왕기에서 성경공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리즈 책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우리 집 등기비용 무료 견적 비교 어플리케이션 법무통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오늘 선택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찬양, 귀한 찬양은요. 살다 보면 내게 주신 은혜는 왜 이렇게 없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달라는 거는 안 주시면서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많은 걸 주세요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 주었다. 내게 주신 지금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때로는 정말 불평거리고 어떤 감사거리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것에 감사하고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두 곡의 찬양의 제목이 비슷해요. 먼저 윤성 3집에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전해드릴 거고요. 에레즈의 음성으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선곡을 했습니다. 두 곡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계속해서 여러분 신청해 주십시오. 듣고 싶으신 찬양 함께라는 은혜의 사연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이 찬양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먼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은혜 나눌게요. 말씀하시네 그 은혜가 안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네가 내게 조카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저를 아시는 주님께 내 아픔을 간구하였더니 나의 깊은 상처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네. 그네가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네가 내게 조카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그네가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네가 내게 조카도다.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내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너의 약함을 이미 내가 아노라. 그 은혜 그네가 내게 조카도다. 또 그네가 내게 조카네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원망에서 감사로 변했기를 기대합니다. 3945님, 저 경기도 군포로 이사 왔는데요. 전에 살던 집은 방송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아쉬웠었는데 여기는 극동방송이 정말 잘 들려서 진짜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침에 일어나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오니 정말 정말 좋아요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청해 주셨네요. 이 방송이 나오다가 안 나온 곳에 가면 그 답답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잘 듣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FM 라디오로 들으실 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요. 그 스마트폰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앱스토어 같은 데 가셔서 극동방송 검색만 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지역 설정, 설정에서 지역 설정을 저희 서울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어디에서든지 전국 어딜 가시든지 예,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외할아버지가 손자들 방학이라고 고기를 구워주신 데서요. 서울에서 남양주 진벌리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좀 도착하셨을까요? 우리 3951님. 외할아버지 뵈러 가는 길. 뒷좌석에서 두 아들 석준이와 예준이 찬양 드리며 가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축복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외할아버지 가자마자 고기로 달려가지 말고 우리 석준이와 예준이 할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양볼에 뽀뽀해 주시고 알았죠? 할아버지 꼭 안아주시고 할아버지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도 외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아흔이 넘으신 저희 외할아버지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전역하고 있는 여자 애청자입니다. 9651 성도님, 수련회 다녀온 아들이요. 부쩍 커서 왔어요. 사랑하는 아이 아버지 찬양 신청합니다. 라면서 이 서머 스페셜의 프로그램들이 무더운 한여름에 단비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사랑하는 아이 아버지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함께 은혜 나누시지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권정윤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신청합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는 저 대신 17개월 딸을 양육하면서 육아휴직 중인 남편이 청혼을 할 때 피아노 치며 불러줬던 곡이에요. 힘든 일이 많지만 서로 돕고 힘내서 하나 돼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신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남편 힘내고 사랑해요 하셨는데 와 정말 멋진 남편이네요. 대신 육아휴직도 하고 야 남편분 더 많이 사랑하셔야겠는데요. 권정윤님 멋진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하고요. 남편분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전해드립니다. 소리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다둥이맘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아이들이 아까 로고송 썸머 썸머 썸머 따라하네요. 땀 많이 흘리는 여름철 행저질라 가족들 건강하시라며 주셨는데요. 더운 여름 목이 많이 말라서 물을 많이 찾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 생각하며 성령의 불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유플러스를 쓰신다면 폰을 켜고 유플러스 패밀리샵으로 들어오시죠. 극장 빵집에서만 쓰던 포인트로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유플러스라면 LG 가족이십니다. 유플러스 패밀리샵.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강동원의 아메리카노 루카스 나인. 당신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더 맛있는 커피를. 구기압을 모르니까. 구기압 추출로 더 깊고 진한 아메리카노 루카스 나인. 오늘부터 루카스 나인.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유플러스를 쓰신다면 폰을 켜고 유플러스 패밀리샵으로 들어오시죠. 극장 빵집에서만 쓰던 포인트로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유플러스라면 LG 가족이십니다. 유플러스 패밀리샵.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톡톡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추김치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치미 톡각김치톡, 오이김치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톡톡. 지금 폰 속에 얼마 있으세요? 유플러스를 쓰신다면 폰을 켜고 유플러스 패밀리샵으로 들어오시죠. 극장 빵집에서만 쓰던 포인트로 꼭 필요한 LG 제품을 사는 겁니다. 기저귀에서 세탁기까지 LG 제품을 가족우대 가격으로. 유플러스라면 LG 가족이십니다. 유플러스 패밀리샵.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28일 목요일 순서 생방송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찬양이 참 좋다고, 퇴근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남겨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서머 스페셜 8월 셋째 주까지 진행이 되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아들과 친구들이 가평으로 놀러 갔는데 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767님도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딸 부부가 홍콩 여행을 갔다가 내일 돌아온다고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잘 다녀올 거예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의 끝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제부터 신청해 주시는 분이 계셨죠. 이든 아버지님, 꼭 제발 한 번만 들려주세요 하셨고, 또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청해 주신 분도 한 분 더 계셨죠? 3945님의 신청 찬양인데요.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초반에 알려드렸던,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한 2주 반 정도 남았는데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저희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저희 극동방송 아트홀이 있어요. 여기에서 장혜영 사모님과 함께하는 자녀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열립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같이 오시면 좋겠고,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건 무엇인지, 특별히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들고 엄마의 마음 크기가 자녀의 인생 크기를 키워간다라는 그 가르침을 아마 배워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극동아토홀에서 열리는 자녀교육 세미나, 지금 문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화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02-320-0114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자녀라고 쓰시고 성함과 교회 그리고 몇 명 참석할지 남겨주십시오. 8월 13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시간 다들 여유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샵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지금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저질라 서머 스페셜 제작 진행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시간 꼭 보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